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준서. 저는 염선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의 좋은 형제. 뭐라고? 의 좋은 형제. 어떤 이야기일까?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형은 장가를 들어 예쁜 아내와 아들도 하나 두었지만 아우는 아직 총각입니다. 아우는 아랫말 이쁜이를 좋아했어요. 이쁜이도 아우를 좋아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 신나는 잔치판이 벌어졌네요. 이제 너도 장가를 들었으니 살림을 따로 놔야지. 형이 아우에게 말했어요. 논밭도 나누어 줄 테니 잘 살아보렴. 아우는 가까운 곳에 새집을 마련하고 살림을 놨지요. 강아지 한 마리도 새 식구로 따라왔군요. 여기. 봄이 되었어요. 형과 아우가 힘을 모아 어제는 형논에서 오늘은 아우논에서 모내기를 합니다. 잘 됐다. 이제 잘 자랄 게다. 예, 형님. 풍년 들겠죠. 윗꼬리도 고개를 내밀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렴 풍년이고 말고. 여름이 되었어요. 어제는 형 밭에서, 오늘은 아우 밭에서 형과 아우가 나란히 풀을 뽑습니다. 콩밭이 깨끗해졌구나. 예, 형님. 보기 좋네요. 제비도 날아가며 말했지요. 형제가 부지런하니 콩밭이 깨끗해지지네요. 서늘한 바람이 들판으로 불어옵니다. 하늘이 도우셔서 풍년이 들었구나. 예, 형님. 고마운 일이죠. 벼이삭이 여물었으니 허수아비를 세우자. 예, 형님. 참새가 겁이 나서 달아나네요. 무르익은 벼이삭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윽고 벼를 벨 때가 되었습니다. 형제는 잘 드는 낫으로 벼를 뺍니다. 싹싹. 낫으로 벤 벼를 한 단 두 단 묶습니다. 눈바닥에 나란히 세워놓으니 누런 소가 줄을 지어 걸어가는 것 같네요. 영차, 영차. 형과 아우는 낫가리를 하늘이 닿도록 높다랗게 쌓았습니다. 형 논에는 형님네 낫가리, 아우 논에는 아우네 낫가리. 그날 밤 형과 아내가 말합니다. 아우 집에 볕단을 더 갖다 주어야겠소. 새살림도 장만해야 할 텐데. 그래요. 오늘 밤에 갖다 주세요. 아우도 색시와 말합니다. 형님 댁에 볕단을 더 갖다 드려야겠소. 왜? 내 힘 찾았어. 식구가 많으니 쓸데도 많지 않겠소? 그래요. 오늘 밤에 갖다 드려요. 밤이 되었어요. 아우는 자기 낫가리에서 볕단을 덜어 한짐 지고 형님 낫가리에 옮겨 놓았어요. 형도 자기 낫가리에서 볕단을 덜어 한짐 지고 아우 낫가리에 옮겨 놓았어요. 달님이 형제를 내려다보며 빙긋이 웃고 있네요. 이튿날 형이 자기 낫가리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한짐 덜어냈는데 어째서 그대로일까? 오늘 밤에 다시 갖다 줘야지. 아우도 자기 낫가리를 보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상하다. 어젯밤에 한 짐 덜어냈는데 어째서 그대로일까? 오늘 밤에 다시 갖다 드려야지. 밤이 되자 아우는 어제보다 더 많은 볕단을 덜어 형 낫가리에 짊어다 놓고 돌아갔어요. 형도 어제보다 더 많은 볕단을 덜어 아우 낫가리에 옮겨 놓았지요. 이튿날 아침 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낫가리를 바라봅니다. 그거 참 이상도하다. 분명히 한 짐 덜어냈는데 또 그대로네. 오늘 밤에는 더 많이 갖다 줘야지. 아우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낫가리를 바라봅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분명히 한 짐 덜어냈는데 그대로라니. 오늘 밤에는 더 많이 갖다 드려야지. 그날 밤 형은 더 많은 볕단을 덜어 아우네 논으로 걸어갑니다. 아우도 더 많은 볕단을 지고 형님네 논으로 걸어갑니다. 별똥별 삼형제가 꼬리를 끌며 내려오네요. 저 멀리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볕단을 지고 가던 형이 먼저 걸음을 멈춥니다. 누굴까 이밤중에? 볕단을 지고 가던 아우도 걸음을 멈춥니다. 누구지 이밤중에? 이게 누구야? 아이고 형님! 그랬었구나. 그랬었군요. 형님 고맙습니다. 아우야 나도 고맙다.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어제보다 더욱 둥그러진 달님이 환하게 웃으며 형제를 내려다봅니다. 끝입니다. 언제 여기가 달고 이거는 글 쓰신 이현주 선생님하고 그림을 그린 김천정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진서한테는 어려운 이야기고 진서야 사이가 좋은 사랑하는 형제들 이야기였지? 진서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가 싸움 엄마 아빠도 의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연우랑 진서도 의 좋게 지냈으면 좋겠지? 우리 모두 사랑하고 의 좋게 지내자. 의 좋은 거는 진서야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야. 알았지? 잘 자. 아빠.